몽골 대외관계성과 몽골 전략연구소의 공동주최로 15일과 16일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동북아시아 안보에 관한 제4차 울란바타르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표단과 러시아, 중국, 몽골,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정책연구기관 대표단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조선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표단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반동성과 부당성을 폭로하고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단호히 맞서 우리의 힘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며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방식에도 기꺼이 대응해 줄 것이라는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